꽃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주르륵 주르륵 주르륵 밤새워 다가서